優しい間に笑おうさ、이상하게어쩌면그런거말야나사실많이괴로웠어이상하게잠이잘오질않는그런거말야 꿈을꾸면네가생각나지우려해도그게또잘되지않나 자꾸너만보고싶어지는내마음너가알았으면해 하얀소녀그대를사랑해주기하얀소녀 I wanna love you 하얀소녀그대를예뻐해주기하얀소녀그대는예쁜 girl 나는너만을바라봐순애보너랑더채서날구해줘사랑할수있게또알아갈수있게하얀그대게마음을만질수있게해줘 날살게해줘곁에있게해줘날곁에서숨쉬어줘숨쉬어 yeah.그대의마음이그대의몸이 yeah. 하얀눈처럼그대내안에녹이고싶어 하얀소녀그대를사랑해주기하얀소녀 I wanna love you 하얀소녀그대날예뻐해주기하얀소녀그대는예쁜 girl 언제까지나를이렇게내버려둘건가요 하얀소녀여그대나의모든걸채워주면돼요 사랑해요 하얀소녀그대날사랑해주길하얀소녀I wanna love